고 강석주 동지의 국가장의위원회에서는 고 강석주 동지의 연구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소장회관에 안치되어 있으며 고인과 연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조객들은 5월 21일 열 6시부터 20시까지 맞이하고 5월 22일 8시에 고인의 연구를 발인한다고 했습니다.